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하시죠. 네, 오늘은 제26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次は 頑張ろう, 다음엔 열심히 하자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일본어 시험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수업 후에 안나는 반 친구인 로드리고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26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次は 頑張ろう, 다음엔 열심히 하자. 로드리고, 元気가 ないね. 시험이 되지 않았던んです. 私も 60点でした. 次は 頑張ろう.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로드리고, 元気가 ないね. 시험이 되지 않았던んです. 私も 60点でした. 次は 頑張ろう.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안나가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元気가 ないね. 로드리고, 기운이 없네 라고 말했는데요. 로드리고는 로드리고를 부르는 말이고요. 안나는 로드리고와 친해졌기 때문에 삼, 씨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불렀습니다. 元気는 기운이란 뜻이고요.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나이 는 아리마센, 없습니다라는 뜻의 친근한 형태입니다. 네는 조사인데요. 듣는 사람에게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리마센, 없습니다의 친근한 표현이 나이가 되는 건가요? 형태가 전혀 다른데요. 네, 그렇죠. 아리마스, 있습니다는 불규칙 변화를 하는데요. 아리마스, 있습니다의 나이형은 나이입니다.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이어서 로드리고가 답했습니다. 시험이 되지 않았던んです.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시험은 시험이란 뜻이고 나는 조사입니다. 되지 않았다, 못했다, 못 봤다는 되지 ませんでした.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다를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잘했을 때, 잘 봤을 때는 어떻게 말하나요? できます. 잘합니다의 과거형인 できました. 잘했습니다, 잘 봤습니다를 사용합니다. 잘하다, 잘못하다의 대상은 조사가로 나타냅니다. んです.는 상황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んです. 앞에 동사는 보통체를 사용합니다. 보통체란 무엇인가요? 사전형이나 다형과 같이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말을 보통체라고 합니다. 한편 정중한 말을 정령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하나요? 네, 정령체는 문장 끝에 です, 나, ます 가 붙습니다. 과거형일 경우에는 でした, 나, ました 가 붙는 것이 정령체입니다. 그렇군요. できません でした 되시다, 잘 못 봤습니다는 정령체이고 できなかった, 잘 못 봤다는 보통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화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私も, 나도 라는 뜻인데요. 私는 나, 저라는 뜻이고 も는 무엇 무엇도 역시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60点でした. 60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60点은 숫자 60, 60에 땡, 점이 붙은 것입니다. 땡이 붙으면 60의 발음이 바뀌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でした는 정중한 문장 끝 표현인 です의 과거형입니다. 안나는 100점 만점에서 60점이라도 元気, 기운이 있네요. 그런데 6, 6와 10, 주로 60, 60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0, 10 앞에 2, 2를 붙이면 20, 20이 됩니다. 30은 30, 40은 40, 50은 50, 60은 60, 70은 70, 80은 80, 90은 90, 그리고 100은 100입니다. 100은 발음이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그럼 발음을 따라서 연습해 볼까요? 100. 그럼 이어서 대화 내용으로 되돌아가죠. 안나가 말했습니다. 次は 頑張ろう. 다음에는 열심히 하자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次는 다음이란 뜻으로 다음 시험을 말합니다.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頑張ろう는 열심히 하자라는 뜻인데요. 頑張ります. 열심히 합니다의 활용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로드리고에게 함께 노력하자고 말한 것인데요. 자기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26과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次は頑張ろう. 다음엔 열심히 하자. 로드리고, 元気가 ないね.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私も 60점でした. 次は頑張ろう.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간바로라는 동사의 활용형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私が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간바로. 열심히 하자는 의향형이라는 동사 활용형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또 상대방에게 권유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촉구를 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사 마스형으로 의향형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스 아붐절의 모음이 에로 끝날 경우 마스를 요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食べます. 먹습니다는 食べよう. 먹자가 됩니다. 다음에 마스 아붐절의 모음이 이로 끝나는 동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마스를 요로 바꾸는 것입니다. 起きます. 일어납니다는 起きよう. 일어나자가 되고 します. 합니다는 しよう. 하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스를 떼고 그 직전 음절의 모음 이를 오로 바꾸어서 우를 붙입니다. 대화 내용에 나왔던 頑張ります. 열심히 합니다가 이 유형인데요. 頑張ろう. 열심히 하자가 됩니다. 頑張ろう라고 쓰고 頑張ろう라고 발음합니다. 그렇지만 来ます. 옵니다는 예외여서 고요. 오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아기가 기운차게 울고 있네요. 네, 그 소리를 일본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옹야, 옹야. 좀 더 큰 유아들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엥, 엥.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옹야, 옹야. 와 엠, 엠. 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로드리고의 답안지는 80점이었대. 나보다 훨씬 잘했어. 걱정해서 손해봤어. 네, 제26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次は 頑張ろう. 다음엔 열심히 하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나가 사쿠라의 방에 놀러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